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너. 눈을 감아도 선명해진다. Let me out. 날 거칠 Let me go. You wanna hold me down. Go away, go away. 내게서 멀어지고 싶은데 그리 듯하다가 알면서도 너에게로 뛰어 왜 나는 너의 속을